여보야 나의 여보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식 낳고 살면서 온갖 고생에 잔주름이 너룩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다고 웃음을 주는 당신은 나의 천사여. 고생시켜 미안합니다.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당신 말을 사랑합니다. 여보야 나의 여보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식 낳고 살면서 온갖 고생에 잔주름이 너룩하지만 좋다고 웃음을 주는 당신은 나의 천사여. 고생시켜 미안합니다.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당신 말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말을 사랑합니다.